악, 악, 새소리. 사람 새가 울었던 1부 끝을 이어서 인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다호폰도 땅고 클럽에 탱고 클럽 땅고 땅고 이조 두라는 노래야. 스펠링은 EXODO. 이 내가 올해 2월에 내 차를 처음으로 샀거든. 그 전까지는 동생 차를 타고 다니다가 동생이 그걸 갖고 가버려서. 자기 차한테 당연하지. 그걸 왜? 왜 터지는데? 팩트폭력 당한 나의 모습이 우스웠냐? 아니 하고 웃는데. 아니야. 병신 같았냐?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그게 웃겼어. 몇 콜이나 마셔라. 그래서 동생 차에는 좀 오래된 차여가지고 CD 플레이어가 없었단 말이야. 따로 달았어야 되는데 안 달아놨어. 근데 내가 내 차를 사고 나서 이제 CD 플레이어 잘 되는지 테스트해보라고 그만 생각나가지고 차를 딱 끌고 오자마자 집에 가서 CD를 들고 나왔어. 그게 이거였어. 그게 이 앨범이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차 안에서 들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갖고 이걸 들고 나와서 이걸 그냥 거기다 끼워놓고 그러고 다니면서 거의 이제 감흥이 약간 사라져갈 때쯤에 처음에는 진짜 막 소름 돋았지. 와 죽인다 미쳤다 막 이랬지. 그랬는데 5월쯤에 나 2월에 끼워놓고 5월까지 그냥 이거 끼워놓고 있었네. 5월쯤에 친구랑 집에서 놀다가 야 우리 한강 보러 가자 이래갖고 우리 집에서 같이 놀다가 한강을 보러 가는 길에 신도림쯤이었어. 신도림쯤에서 해가 지는데 딱 이틀에게 재생이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빡 들어갔어. 그냥 이걸 조용히 감상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옆에서 한숨을 쉬는 거야. 이러는 거야. 너무 완벽한 거야 모든 게. 되게 퇴근 시간 막히는 5월 5일이었어? 5월 4일이었나 보다. 5월 4일. 6시, 7시 그때쯤에 막 차는 막히는데 그리고 꽉꽉 차있는 뭐 멋있을 뭐 것도 없는 신도림 그 디큐브 주유소 옆이었는데 그 풍경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야. 노래 하나 때문에 너무 멋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들었지. 아 이건 빼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랑 어딜 갈 때였나? 근데 이 무드 없는 인간이 야 너 왜 차 안에서 졸린 노래를 듣냐? 이러는 거였어. 내가 넌 이게 졸리냐? 이 노래가 졸리다고? 이 노래가 아니긴 했어. 다른 트랙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졸려? 넌 귀가 이상해. 넌 그냥 자.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걸 못 알아듣고. 이게 뭐 개인의 취향 차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부분의 말의 부분 그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 제일 좋은 순간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정말 의도치 않게 정말 좋은 노래가 딱 나오면은 그 순간의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경우에는 같은 느낌을 받은 공감한 사람이 옆에 있었으니까. 공감한 사람이 또 옆에 있다는 거는 정말 또 운이 좋았을 때 생기는 일이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환희의 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지. 그리고 그 당시에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뭐 운전을 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수석에 앉을 일이 있다거나 했을 때 이 노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을지. 이 긴장감과 그 끊길 듯 안 끊길 듯 막 들어오는 이 땅고에 어쨌든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그런 환희의 순간이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 순간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 맞아. 그런 거를 모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판단한 거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환희를 내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 그렇지. 아니면 적게 느끼거나. 아니 당장 내 남자친구만 해도 걔는 LG 야구 보면서 그걸 느껴. 그렇지. 그게 다른 거야. 나는 모르겠거든. 근데 LG 야구 보면서 느끼거나 아니면 칠 때 느끼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도 음악에 대한 그런 감 그거를 그렇지. 느끼긴 할 텐데 맞아, 이제 맞아. 달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걸 크게 느끼는 편이고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거지. 네가 아까 그 뭐야 카멜백 그 노래 얘기하면서 이게 노래 제목이 이조두라 그랬잖아. 나 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나도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집단 이동, 집단 탈주의 뜻이 있고, 근데 먼저 나온 뜻은 출애굽기야. 출애굽기가 어차피 집단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엑소더스 영문으로 하면 엑소더스인데, 이게 항상 그렇듯이 탱고 같은 경우는 가사가 없는 음악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정 이미지를 주제로 한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어떤 이미지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게다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카톨릭이 굉장히 국교거든. 굉장히 강하니까 충분히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됐어. 그러니까 나도 가사 뜻을 알고 나서 노래 제목 뜻을 알고 아, 이 긴장감이 해석이 되더라고. 나도 이게 처음에 쫙 바다 갈라지면서 바닥이 갈라지 그거 떠나서 이렇게 그런 긴박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노래가 그리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은 띡띡띡띡띡 그 노래가 왔다 갔다 한다. 좌우로 띡띡띡띡띡띡 하면서 그리고 멈췄다가 끊었다가 탁 나오고 끊었다가 탁 나오고 그게 또 탱그잖아. 그런 긴박함을 아마 그런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숫자 2가 붙어 있잖아. 숫자 2가 왜 붙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출애굽기 2장이 그 모세의 탄생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 그래? 그냥 이 숫자 2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2의 출애굽기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아 그런 긴박함이 이제 일순 해석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 내가 이 사람들 앨범을 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니야? 굉장히 아니에요. 인지도 있어. 난 몰랐거든. 그래서 아예 공연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봤더니 우리나라 한 4번 5번 왔었더라고. 그것도 막 진짜 분위기 좋은 데 있잖아. 야외 공연하는데 야외 공연에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라이브로 한다고 생각해봐 죽는 거지. 내가 그 얘기를 그날 차에서 이걸 같이 공감한 친구한테 했어. 미쳤어. 얼마나 많이 왔었는데 우리가 이 노래를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봤다고. 다음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8명이나 되는 그룹이야. 그 여자는 한 명이고 8명이나 되는 꽤 많은 수의 그룹이고. 근데 나는 이제 그 다른 앨범보다 이 앨범을 나도 들었었거든. 난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해. 이 앨범을 들었었고. 그리고 나는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엠미 솔리닷을 제일 좋아하거든. 아. 엠미 솔리닷의 그 와, 너무 멋있어. 노래가 너무 멋있어. 예전에는 나는 내가 지금 제목을 나는 이렇게 눈앞에 글자로 있으면 아는데 왜냐하면 익숙한 언어가 아니니까. 그렇지. 글자로 있으면 아는데 예전 어렸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얘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느낌이 있잖아. 탱고라서. 이거보다 좀 더 전자음악에 가까운 트랙을 더 좋아했었어. 예전에는. 빰빰빰빰빰빰 그건데. 아이씨 제목을 모르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곡은 로스 단계 로스라는 곡으로 우리말로는 탱고인들, 즉 탱고춤을 추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엠미 솔리닷 같은 경우도 또 좋아하는 노래니까 이제 제목 따로 찾아보고 이게 In My Loneliness라는 뜻이거든. In My Loneliness. loneliness. 고독. 근데 솔리닷. 그 똑같은 제목의 그 노래가 되게 많아. 아, 이게 어쨌든 스페니쉬에서 자주 쓰는 관용곡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 나 이 앨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미코라 송 막 이런 거 다 기억하는데. 빵 빠방 빵빵 빠방 하는 거. 그것도 좋지. 되게 그 즐겨 들었던 거였어. 그래서 그 언젠가 한번 네가 단톡방에서 이거 인마의 솔리닷을 올렸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나 그때 비 많이 와가지고 차 안에서 비 맞다가 맥도날드 뛰어나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차에서 내릴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 들으면서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 나 흥분했어. 그때 생각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내가 그 베이스가 강한 걸 싫어해. 이어폰을 살 때나 이럴 때도 그걸 되게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내 CD 플레이어도 저음은 그냥 다 죽여놔 버렸어. 소리 출력 자체를 평균 이하로 떨어뜨려 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전에 이 차를 타던 사람이 베이스를 엄청 세게 만져 놓은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제대로 만질 줄을 몰랐던 거지. 그래서 베이스가 엄청 강하게 이걸 듣는데 그게 더 좋은 거야. 아 그때 알았어. 아 베이스가 강해야 되는 거 확실히 있긴 있구나. 그럼 그럼. 그럼. 그 이제 문흥이가 단톡방에 다른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에 그걸 자랑한다고. 나 지금 차 안에서 멋진 노래 들으면서 음악 듣고 있어. 근데 아니, 비 보고 있어. 이러면서. 되게 짧게 나오는데 내 귀에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거야. 아는 노래인데 아는 노래인데 하면서 그래서 사운드 하운드로 그걸 딱 찾고 아 소름. 아 이거네. 얼마 전에서야 그 얘기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와 소름 돋아가지고 깜빡 잊고 있었던 저거를 또 찾아서 들었네 막 그러면서. 너 차 안에서 한번 들어봐라 해질녘에. 죽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알게 모르게 댄스 인구가 되게 많아. 댄스 동호인 인구가 되게 많아. 우리, 아 그래서 더. 그래서 더 그래, 그런 거야. 아 내 동생 댄스 동호회에서 지금 와이프 만났잖아. 아 그래 내 회사 후배도 그 스윙 한다가 근데 얘는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했어. 연애하고 나서는 춤을 안 춰요. 얘는 계속 추는데. 근데 어쨌든 그 댄스 동호인 인구가 사실 굉장히 많아. 그 자금력도 좋고 돈 모아서 외국 사람 불러와서 공연하기도 하고 그 클럽 공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음악 듣는 인구보다는 적기는 하겠지만 나름 좀 그 참여도가 높은 그룹이라고 하다 보니까 더 이게 또 있을 거고, 특히나 바오본더 같은 경우는 CF에도 몇 번 나오고, 뭐 갈라쇼 같은 데서도 쓰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아마 사람들이 알지 않았나 싶네요. 베스먼트 잭스 좋아하는 것만큼 그리고 아마도 많이 좋아하던 듀오인데 영국 듀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계속 변했어. 어떤 시절에는 되게 칠아웃이라고 분류될 만한 음악을 하기도 했고 완전 댄스 음악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한 내가 20대 후반 서른 그쯤 됐을 때 나온 앨범이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이때는 전체적인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보컬로 훅 간 때였어. 근데 내가 그때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이어서 이 노래를 듣고 막 아 되게 좋다 하다가 뮤직비디오를 보고 난 뒤에 어떤 진로를 딱 결심을 한 거야. 나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새소리야. 깍 한 거. 그래서 학원에 다녔고 학원에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태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영상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봐라 했을 때 나는 이 노래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었거든. 근데 앞부분이 가사가 단어 하나하나씩이 딱딱 끊기는 가사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동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파형으로 움직이면서 그게 이렇게 까만 바탕에 색이 이렇게 번지는 거야. 이쪽에서 번지고 I, along, to be, beside of you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그거랑 이제 내가 이 뮤직비디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보면은 조그만 전구들 있지. 전구들이 이렇게 도트 이미지처럼 이렇게 바바바바 막 박아놓은데에 여자 보컬이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춤을 추면은 그 동작에 맞춰가지고 색이 착 퍼지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것도 막 지금 보면은 뭔가 딱히 굉장히 앞서거나 굉장히 세련됐거나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하고 영상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저런 걸 만들어 봐야지. 내 목표를 저기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네 굳이 너한테 뮤직비디오를 보라 그런 게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 그리고 드라이빙 뮤직으로 이걸 가져온 거는 노래 가사가 내가 이때는 노래 가사를 해석해가지고 내 블로그에 올리는 걸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는데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가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두 번째 기회가 있는지 묻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굴한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막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야. 자존심을 버리고 너에게 가겠다 라고 했다가도 막상 가서는 I want really 무릎 꿇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그러지 않겠다 막 그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 중간 가사가 뭐냐면 I can put miles in a broken wheel이었나? 고장난 바퀴를 달고 너에게 달려왔다. 그게 그 영상하고 노래하고 가사하고 해서 밤에 달릴 때 그 느낌이 있었어 나는. 그 그리고 땅땅땅땅 하면서 밑에 깔리는 음이 차가 이렇게 슝 지나갈 때 그 가로등이 거리가 있으니까 띵띵띵띵 보이잖아. 그 느낌이었어 나한테는. 아~ 그래서 가져온 거였어. 지금 아까 방금 이제 녹음이 약간 잠깐 끊어졌었는데 우리 녹음이 얼마나 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걱정이긴 한데 아까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게 있거든. 어딘가를 어쨌든 드라이빙 뮤직으로 골라올 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되지만 어디를 가거나 그런 이미지를 많이 드라이빙에 투영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뮤직비디오를 보라고 해서 봤을 때는 아 영상미가 대단한 뮤직비디오구나. 이렇게 찍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러면 괜히 감명을 받았던 게 아닌 거네? 그렇지. 그 영상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찾아보니까. 역시. 그리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거를 그렇게 맞춰서 프로그래밍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게 센서를 달아서 한 게 아닌 이상 그게 그걸 맞춰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때는 옛날 그 되게 레트로풍의 그 이미지가 있는데 노래는 어쨌든 내가 그런 목표를 너무 크게 높이 잡았구나. 굉장히 높이 잡은 거지. 왜냐하면 그 어쩐지 내 결과물이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 이펙트 영상 촬영 자체도 기법 자체도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 그냥 단순히 끊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준 거를 이어붙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많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촬영 기법도 아니고. 와 그럼 내가 보라 그랬을 때 했구나. 그렇지. 와 이거 되게 어려운 영상이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노래에 대한 감성은 아 이것도 이제 어디로 가는 그런 이미지. 노래 풍은 이제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아주 옛날도 아니고. 그치. 그걸 재현한 거지. 약간 그런 재현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가사가 좀 아파서. 그런 면이 있지. 이게 어쨌든 저 가사를 보면 그 I long to be beside of you. Draw 4 miles in a city trans. 그 도시의 무화지경을 수마일 달려왔다. 두 번째 기회를 묻기 위해 왔다. 그런데 춤추지 않을 거예요. 깨진 휠로 고장난 바퀴로 수마일을 왔다. 그래도 난 춤추지 않을 거라고. 그 가사 중에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에 I want to give me something. Give me. 아, 그러니까 I want to give me something. Something to hold. 그러니까 뭔가 잡을 걸 주는 당신에게 원치 않는다고 이제 잡을 거를 주는 거를. 아니야. Well, you give me something to hold. 이거는 나한테 주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거야. 내가 뭔가 기댈 만한 무언가를 주지 않겠냐고. 근데 어쨌든 거기서 can 그 I can I want need이나 그 뒤에 따라 붙는 가사가 'cause I can't plan bend 뭐 bend. can't hold can't land 굽히지 못한 이렇게 내가 못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앞부분에는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 I know I'm a slave, lonely slave to my pride인가? 내 자존심의 노예일 뿐이라고 나는 사실은. 그런 거죠. 앞에 무슨 프라이드가 victim of my pride 이거 있고 slave가 나오는 게 있는데 slave to lonely pride. 그러니까 'cause I know I'm a slave to lonely pride 하면은 내 그냥 외로운 자존심의 노예라서 사실은 제일 처음 시작한 거죠. I long to be beside of you. I long 하면은 I want보다 더 강한 진짜 네 옆에 있고 싶은데. 그래서 가사를 봤을 때는 뚜렷하진 않지만 결국은 실패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아닌가. 나는 되게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자기 자신하고 싸웠지만 자기는 못한다는 걸 알잖아. 근데 못한다는 것조차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잖아 상대한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먹히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지. 왜냐면 거의 이미 포기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런가? 그러니까 결론은 실패로 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슬퍼지는 내용이다. 나는 되게 강렬한 고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일은 생각하지 않았어. 그 고백은 고백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이렇게 가지 않지. 시작부터 끝까지 고백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지. 못한다는 하긴. 그리고 또 가사에 세컨 찬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미 두 번째, 첫 번째 기회를, 찬스를 놓쳤다는 얘기구나. 두 번째 기회를, 근데 두 번째 기회를 물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을 거다. 굽혀지지가 굽히지 않을 거고 굽혀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 두 번째 기회가 이 사람한테, 화자한테 올 거라는 기대감은 이미 없다고 봐야지. 이 화자도 스스로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슬픈 내용이었어. 많은 곳에서 슬픔을 찾는 재주를 갖고 있구나. 슬픔 전문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두워. 자, 이제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기 때문에 마지막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윌코라는 밴드인데 전에 3회에서 If I Was Child라는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소개하고 나서 좀 그 밴드가 좋아져서 그 곡은 우연히 알게 된 곡이긴 한데 밴드가 좋아져서 이제 좀 예전 앨범을 찾다가 Being There라는 초창기 앨범을 두 번째 앨범인가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그 앨범이 그 몇 곡 정도를 제외하고 밤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나는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밤에 운전하는 일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원래도 밤에 이제 뭐 산책을 다녀오거나 뭐 드라이브를 다녀오거나 하는 것 때문에 밤에 운전을 많이 해. 근데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아 이거 운전할 때 이 앨범 꼭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 서 나중에 또 이제 운전할 때 찾아서 이렇게 플레이 시켜서 듣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그 이제 한참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기름값 좀 내려가 있는데 그때 되게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휘발유가 2,000원이 넘던 시절이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때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 차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내 지갑은 마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었거든. 그리고 아 어디 막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기름값이 되게 부담되는 그런 시절에도 그러니까 걔 막 어디 멀리 가고 노래 듣고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텐션이 이제 밤 운전하기에는 딱 좋겠다라는 생각. 밤 운전에 특히. 그래서 네가 가져온 노래 중에 내가 틀으라 그러면 나 이 노래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 아, 운전할 때. 나 밀코 좋아하나 봐. 아 그런가? 얘네들이 뭐야? 그 시카고 기반으로 하는 얼터너티브 락 밴드인데 초창기에는 특히 포크나 컨트리 성향이 좀 더 있었고. 얼터너티브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앨범도 많이 들었고 가사를 보면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나온 얘기지만 어디로 그렇지. 간다. 아.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고 오늘 밤 널 만나야겠어. I need to. I need to see you tonight.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달의 뒤편으로 가지만. 아유 낭만 있다. 되게 그런 괜찮은. 근데 대신에 운전하는 노래는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가사 중간에 Kiss and Ride on CTA라는 말이 있는데 가사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CTA가 뭘까? CTA? Ride on CTA라는 말이 있는데 CTA가 CTA가 뭔가 대중교통 같은 느낌인데? 맞아 대중교통이야. 시카고 트랜짓 어소리티.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말하자면 지하철 2호선 같은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아 CTA가 그런 거구나.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적어하는 가사가 없었으니까 CTA가 도대체 뭘까? 막 그래서 그냥 딱 그래. 보기도 Ride on the City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운전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론가 이동하는 멀리 떨어졌든지 오든지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고 되게. 보니까 아원일에 비해서 가사가 포근하다더. 이 가사를 보고 나니까 아원일이 되게 뾰족한 가사다. 그렇지.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강한 감정이네. 아원일 뒤에 데뷔되는 걸로 이거를 붙였는데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물렁하고 이게. 그러네. 편한 느낌. 그 시간이 꽤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선곡한 노래 중에 그 레이찰스의 인디 이브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엔딩으로 틀 거거든. 그 엔딩으로 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근데 아까 녹음이 제일 걱정이긴 한데 네가 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조도를 들었을 때 그 친구들랑 어딘가에서 같이 들었을 때 그 시간과 타이밍과 그런 것처럼 나 같은 경우에는 레이차스를 예전에도 뭐 좋아하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저거 한 게 뭐냐면 그냥 되게 저녁에 반주를 먹고 회사에 다시 들어와서 일을 했던 시절에 그냥 피곤에 쩌들어서 택시를 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는 강변문로를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집에서 사실 여의도 예전에 회사에 거기 있었을 때도 여의도든지 사실 뭐 서부간선이든지 내부 순환을 타는 게 좀 더 키로수는 더 짧아. 근데 나는 강변문로를 더 훨씬 좋아하는 게 강변문로는 볼 게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대서 이렇게 볼 게 있잖아. 택시를 타고 가든. 그래서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이제 내부 순환으로 갈까 항상 먼저 물어봐. 그렇지. 강변문로로 가서 동부간선으로 올라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근데 항상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가는데 나는 택시에 이렇게 뒷좌석에 이렇게 기대서 밖에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인디 이브닝이 나왔어. 근데 이게 인디 이브닝이 되게 이렇게 차분하고 근데 나는 되게 피곤한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서 쩌들어 있는데 그냥 그 순간이 되게 좋은 거야. 내가 운전 안 하고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좋은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강변북로에서 그 저렇게 막 불 켜진 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은 되게 피곤한데 그 순간은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대부분의 것들도 사실 그렇지만 타이밍은 항상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연애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노래를 듣는데도 사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타이밍이 좋으면 안 좋은 것도 좋게 느껴지고 맞아. 좋은 것도 나쁘게 느껴지고 맞아. 그래서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타이밍 때문에 다른 걸 망설이지는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아, 뭘 망설여? 그러니까 뭐 노래도 많이 듣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게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타이밍에 꼭 맞춰서 사람을 만나면 좋지만 상관아 좋은 말인데 꼰대 같아. 아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제 방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꼰대 같은 말이지. 타이밍 근데 때문에 좋은 말이야. 타이밍 때문에 그거를 너무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 갑자기 하고 싶었어. 타이밍 여러분 무릎 꿇지 마세요. 자존심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짝짝. 이 그 어쨌든 듣는 사람이 많아 이렇게 좀 더 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싶네요. 아우 꼰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꼰대. 아니 난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여기까지. 아, 난 그 앞에 한 말이 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거 말고, 한 말인 줄 알았어. 그거 말고 그냥 요번 회차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Tonight. 다음에 또 봐요. 추워져서 걱정이에요. 이제 훌쩍훌쩍거리면서 할 거야.